남조선 MBC 방송에 의하면 9일 남조선의 울릉도 동쪽 해상에서 북침전쟁 연습에 돌아치던 미국의 칼빈선호 핵항공모함 타격단 소속 유도탄 순양함 레이크 챔플레인호가 남조선 오선을 들이받았습니다. 이로 해서 오선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.